Yo, Put away my go. What a box. NXT, I'm on chat, you know? The control, everybody just blast. Good back with 해바라기, 난 그냥 난 잘하지. 그분 앞에 스컵 없이 아무 거리 김 없이 랩하지. This rainbow 해바라기, 울려 퍼지는 가라. 내게 주어진 한마디, legendary box. 나도 예시를 써내려 가래. 그렇게 지쳐 잠들다 꿈속 너를 따라 걸어가네. 널 향해 손끝으로 슬픈 원을 그리고 이별이란 아픈 두 글자에 내 눈물을 또 훔치고 나의 한숨 끝에 꽉 차오른 아픔이 타는 가슴. 부페인 페인 내 상처 다 내가 안을게. 이 모두가 사랑이 길게 망연과 이별 결국 이 모두가 사랑이 길게. 난 너를 만났고 종점에 도착함. 우린 슬픔을 안고 이별에 봉착함. 난 어떻게 내 손잡아 줄래 지우고 파 눈물로 지새운 밤. 하지만 이제 나로 위도한 사랑인 girl.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 아니란 girl. 넓은 마음이 속에서 느끼는 행복 난 알아. 조금만 좋으려 보자 한 템포. 부족해서 come on.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고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전부 그래서 난 행복했었다고 내 마음도 눈물도 그만하던 내 순간들도 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위로 미친 듯